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3돌새 즈음에서 벨라루시 공산주의 근로자당 김일성 김정일 명칭 전국 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련맹과 련맹공산당을 위하여 전국사회연합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